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인민군 제3차 5중을 7년계 중어 쟁취운동 열성자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전체인민군 상경자리 역사적인 조선노동당지의 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적 당군의 볼패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고 있는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3차 5중업 7년대 중어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전군의 5중업 7년대 중어 쟁취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스무돌시대는 뜻깊은 해에 소집된 이번 대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군 업적을 옹호거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군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전군 김일성 김정일주의와의 기치 높이 모든 부대들을 한일의 7년대 전하의 근위 부대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됩니다. 8월 2일과 3일에 진행된 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5중업 7년대 중어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 이후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고 군대중운동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이 본속 총화되었으며 혁명무력 강화의 최전성기가 펼쳐지는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전군의 대중운동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반도들이 도의되었습니다. 대회에는 각급 부대들에서 5중업 7년대 칭호와 근위 칭호, 3대 영령 붉은기를 쟁취한 단위의 모범적인 지휘 성원들과 군인들, 군대중운동 발전에 기여한 건너있는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장인 사이오문화회관은 투철한 수령결사옹의 정신, 열렬한 김종일 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벌벌 끓이는 사상과 신념의 거인, 천겹만겹의 성세의 방패가 되어 위대한 김종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해갈 전체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 열정으로 용암마냥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대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의 수령결성의 정신인 맥동치는 5중업 7년대 깃발과 무족의 최종의 혁명강군의 현대적인 무장장비들, 결사옹이라는 글발이 형상된 주석단 배경에는 5중업 7년대 영예 휘장 모형과 조선인민군 제3차 5중업 7년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라는 글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명예비의 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김종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연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5중업 7년대 칭호 쟁취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부대들을 한일의 7년대로 전하의 근위부대들로 만들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 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선간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영도, 태양의 열과정으로 주체적 군대중운동의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옹호거수하고 끝없이 빛내이시며 군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황병서 동지, 리명수 동지, 박용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 성원들과 대중운동에서 모범적인 일꾼들, 군인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대회사를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비가 제시한 위대한 목표를 향한 전인민족 총진군을 힘있게 벌리며 날의 날마다 새인을 놀려오는 영웅 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업 7년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를 진행하게 된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오중업 7년대 칭호 쟁취운동은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당군 건설 용도 업적이 깃들어 있는 우리 혁명 무력의 고귀한 요산이며 군력 강화의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저국의 최전방에서 당과 혁명 시대가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고 우리 혁명 무력의 정치 사상적 군사기술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공헌한 대대의 참가자들과 전체 인민군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 격려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중시하시고 이끌어오신 군 대중운동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군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결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이후 인민군대의 첫 대회로 오중읍 7년대 칭호쟁취운동 열성자 대회를 소집한 목적은 위대한 장군님의 대중운동 사상과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오중읍 7년대 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전군의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진련대로 전하의 근위 부대들로 만들며 인민군대를 앞세워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최후 승리를 앞당기자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이번 대회가 전군 김일성 김종일주의와 기치 높이 인민군대를 당과 혁명 보위의 결정체로 만들며 군력 강화에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데서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읍 7년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에 개회를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도 7년대는 우리 앞에 있어라의 노래가 조악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당제 7차 대회 이후 오중읍 7년대 칭호 쟁취운동 열성자들의 대회합을 제일 먼저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중읍 7년대 칭호 쟁취운동은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선군용도 업적에 뜨겁게 깃들어 있는 고귀한 혁명 요산이며 애국 헌신의 결정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85, 1996년 1월 1일 인민군대 앞에 오중읍 7년대 칭호 쟁취운동을 벌릴 때 대한 전략적인 노선을 제시하시고 천리희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이 운동의 본질과 목적, 기본 요구와 방도에 이르기까지 환히 밝혀주셨으며 수많은 부대, 구분대들을 찾으시어 대중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중운동 중시 사상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중읍 7년대 칭호 쟁취운동을 군력 강화의 최선의 방도로 내세우시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활력있게 벌어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백두산 영령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오중읍 7년대 칭호 쟁취운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이 운동을 인민군대의 군사정치 사업의 총적 방향으로 제시하셨으며 이 운동의 재기 안에서 근위부대 운동을 힘있게 벌릴 때 대한 방침을 내놓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전군을 항일의 7년대의 종신으로 모장시키고 당과 혁명을 결사 보위하는 천겸 만겸의 천연 요새로 강화하는 데 기본을 두고 오중업 7년대 증오 쟁취 운동을 벌려나가도록 조직 용도하셨습니다. 당의 훈련 역량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대중운동의 불길 속에서 전쟁 환경에 접근한 실존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시었으며 대중운동을 통하여 전군의 강철 같은 군기를 확립하도록 하시고 군인 생활 개선의 목표와 기준을 밝혀주시어 대중운동이 명실공히 군인 대중을 위한 운동으로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입당 후에 사회주의 문명 강국을 일도 세우실 확고한 신조를 지내시고 인민군대가 오중읍 7년대 증오 쟁취운동의 불길 높이 건설의 대본영기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봉적 역할을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는 지난 기간 백두산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군 대중운동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이며 오중업 7년대 증오 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 참가자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적 군 대중운동을 창조하시고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렸으며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로 군 대중운동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종신에 맞게 오중업 7년대 증오 쟁취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활력있게 벌려 조국 수호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구들 마다에서 21세기의 새로운 말리마 종신 말리마 속도가 다계단으로 창조 창출되도록 할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영도 따라 오중읍 7년대 증오 쟁취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백두산 영령 강군 건설의 만능의 복음으로 억세게 틀어주이고 군역 강화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조국 통일과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총공격 총매진할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들은 김성철, 지영춘, 로흥세, 허창국, 박대상, 변영복, 한광호, 황군일, 군관들인 박용암, 승철, 홍철근, 김길선, 왕현철, 안철민, 김봉수, 최동철, 허광철, 한효석, 서향이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오중업 7년대 증오 쟁취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대중운동의 불길 속에 당과 혁명을 결사 보위한 참된 영웅 전사들과 총폭탄 용사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 완성과 전투력 강화, 군인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집단적 혁신이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의 준엄한 돌풍 속에서도 인민군대 군사정치 사업의 모든 부문에서 경의적인 사변들이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나고 군역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펼쳐지게 된 것은 오중업 7년대 증오 쟁취운동의 거세찬 불길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와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빛나는 결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 모두를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리하는 총폭탄 용사들로 억세게 키우며 백두산 영령 강군의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는 데 적극 이바지에 나아갈 교리들을 피력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대회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이번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볼멸의 군 대중운동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 발전시켜 전권을 당과 혁명을 결사보위하는 오늘의 오중업 7년대로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대회 참가자들이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모든 인민군 장병들을 당의 참된 선군혁명 투사들로 키우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면서 현식이 오중업 7년대 증오 쟁취운동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오늘 인민군대 앞에는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종신을 보위하고 주청용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주청용위협 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오중업 7년대 증오 쟁취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오중업 7년대 증오 쟁취운동은 당군 건설의 총노선이라고 하시면서 이 운동은 오늘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당군 건설의 총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오중업 7년대 증오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인민군대가 당군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당과 혁명보위의 전통을 대를이어 빛내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한일의 오중업 7년대의 나팔소리가 전군에 힘있게 미아리치게 하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오중업 7년대 증오 쟁취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쏘아나가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전군이 한일의 7년대 전하의 근위부대가 될 때 대한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오중업 7년대 증오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데서 중요한 것은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에 선처적인 힘을 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군건설과 군활동에서 사상을 앞세우고 사상의 위력으로 오직 승리만을 이룩했다고 하시면서 사상과 도덕을 원동력으로 혁명적 당군을 건설하려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전근 김일성 김종일 주의와의 요구에 맞게 당 정치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인민군대를 당의 유일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당의 영군 재기가 튼튼히 선 신념과 도덕의리의 조언이 되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부대들을 당중앙의 뜰악과 이따운 천연용어새로 만들며 일꾼들과 군인들을 당을 따라 선군혁명 천만리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대 안에 당의 명령이라의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명령 지시를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 장병들에 대한 정치사상 사업을 첨입식으로 벌려나갈 때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위대성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 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 수령의 유언과 당 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진짜 백의 혁명과 열렬한 조국의 투철한 반제계급 의식, 공산주의 도덕관을 지닌 신념과 도덕의 최강자, 창조의 고인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군인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 한 김일성 김종일주의 종수분자로 만드는데 사상사업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 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전군의 혁명적인 생활기풍과 도덕기풍을 전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오중업 7년대 증오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싸움 준비 완성의 모를 받고 모든 사업을 조직 전개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인민군대에서 훈련의 실조나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으로 틀어주이고 모든 일꾼들과 군인들을 우리 당의 군사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집혀올려 전쟁 환경에 접근된 실용적 실동 훈련, 실용적 투운의 훈련을 강도 높이 벌리고 무기, 전투기술 기재들의 경상적인 전투동원 상태를 유지할 때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강철 같은 교열은 인민군대의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한일 66대식 부대지휘 관리 방법을 구현하여 칼날 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 면모를 철저히 갖추며 군인 생활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 때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중어 7년대 칭호 쟁취 운동과 오중어 7년대 칭호를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다 같이 틀어지고 나아갈 때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오중어 7년대 칭호를 쟁취한 부대들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에 힘을 넣어 이 운동의 성과가 3대 혁명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중업 7년대 칭호 쟁취 운동의 재기 안에서 군위부대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운동에서 기본은 현대전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물질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군 부대들이 특출한 공헌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 장병들은 결사옹이 결사관철에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 저국보위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도 근위병이 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중업 7년대 칭호 쟁취 운동을 군인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전군이 1970년대와 같은 대중운동 열풍으로 부글부글 끌어번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꾼들과 군인들에게 이 운동의 본질과 목적, 생활력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누구나 대중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용 단위를 잔조하고 일반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 들 때 대한 문제, 나라 앞서기, 나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군의 집단주의적 경쟁 열풍이 힘을 합치게 할 때 대한 문제,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대한 문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때 대한 문제 등 오중업 7년대 칭호 쟁취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주청명협의 웅대한 설계도 따라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는 우리 군대만민의 혁명적 기상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끝없이 광명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중업 7년대 칭호 쟁취 운동에서 근본적 전환을 일으켜 전군을 당제 7차 대회 결정관 초대로 불러일으키는 총진군 총동원 대회로 주체의 권군 사이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위협은 정당하며 어중업 7년대 칭호 쟁취 운동을 당군 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지고 나아가는 백두산혁명과 안군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민군대가 오중업 7년대 칭호 쟁취 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두 다 오중업 7년대 칭호 쟁취 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 만림화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을 창조하며 주청명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대회에 참가자들은 저체의 건건사에 특기할 오중읍 7년대 추모쟁취운동 열성자들의 대회합을 마련해 주시고 군대의 중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반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폐회사를 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모든 대회 참가자들이 오중읍 7년대 중호 쟁취운동과 근위부대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데서 한몸이 그대로 밑불이 되고 봉화가 되어 전군의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때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대중운동 사상과 업적이 있고 저체의 대중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 나가는 우리 당의 세련된 영도가 있기에 선군혁명협의회 최후 승리의 날은 반드시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전체 대회 참가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 총매진하여 당과 혁명보위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데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업 7년대 중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에 폐회를 선언하셨습니다. 김종은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란 노래 조합으로 대회는 끝났습니다. 대회가 끝나자 또다시 경례하는 김종은 농지를 우러러 터치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종은 결성이 구호의 함성이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전체 대회 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며 뜨거운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읍 7년대 중호 쟁취운동 열성자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주체적인 군 대중운동 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전군의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군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백두산 총대의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전체인민군 창병들의 억척불빈의 신념과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